간 그 시절 다시 새기며 언제나 나 홀로 사랑해 자우 생생히 그리며 살아가리 먼 옛날에 추억이 간만 가슴에 상처 살아나네 미움의 계절 흘러가고 옛날에 추억이 간만 가슴에 상처 살아나네 미움의 계절 흘러가고 사랑하리 영원토록 사랑하리